널 처음 본 순간 꿈인 것 같았어. 천사처럼 예쁜 네 미소 때문에 그런 네가 나의 사랑이 되면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 한쪽씩 이어폰 사이좋게 나누고 밝은 햇살 받으며 바라보면 나 웃고 남들 시선 따윈 신경껏 나 나만 보기에도 시간 아까워. I will let you know. 나는 너를 상상해. 나를 보며 웃는 너를 상상해. 내 손 잡아주는 너. Under 위에 하얀 집을 짓고 노란 그늘 타는 우리 둘의 모습. Oh. 모닝커피 주며 아침을 깨우는 너를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 걷는다는 유치한 상상과는 달라. 내 네 번째 손가락이 내게 말하네. 현실이란 게 꿈 같아. 꿈이 아닌 게 꿈 같아. 네가 내 사랑이란 게 난 너무 꿈 같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